이 시간에는 너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대밖에 내 몰라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서리. 계속하여 들어오실 노래는 백두산의 오르자. 하늘도 맑은 날 찾아 간다면 백궁이 그 뜻을 오이 달리야 빛바람 눈보라 맞아 보아야 붉은 길 지켜온 길 알 수 있다 고난이 그 길을 오이 달려 백두의 험한 길 걸어보아야 비오린 흉흉이 길 알 수 있다니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마음의 깃을 찾아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